처음 신발을 신으면 기분은 좋지만 불편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신발은 편하다고 느끼면서 동시에 다른 신발을 사고 싶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생 하나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면 아마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게 자신의 연애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바로 골라주는 신발입니다. 네, 우리는 자 우리는 선택하는 것도 선택받는 것도 쉽지 않은 내 남자 교회 밖에 쓰는 모임 추잠 60분 시작합니다. 네, 아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내가 이렇게 인트로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이 막 키득키득 되는 거 있잖아. 크게 웃고 싶은 걸 참는 거. 그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그게 너무 좋아. 네, 오늘 사람이 많아서 참 좋은 거 같아. 오늘 사람이 많죠.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할 얘기도 많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소개를 해야 되니까 먼저 우리가 늘 하던 개인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하겠습니다. 자, 늘 하던 분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음지에서 일하고 음지를 지향하는 여자 다시 긴장했어. 긴장했어. 게스트 왔어. 긴장했어. 네, 오나라의 덕왕 줄여서 오덕왕 엄백호라고 합니다. 와. 아우. 네. 다음. 아, 다음. 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네, 괴수 28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괴수 28호. 다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 감기에 걸려서 좀 고생을 하고 왔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대학원생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개인 멘트에서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 어때서. 아, 네. 저는 이 방송을 조직하고 조작하고 선동하는 수려한 외모, 화려한 말빨, 넘치는 카리스마, 21세경 어린왕자의 고유 속의 폭풍과 자화한 자유형은 MC 실버벨입니다. 아, 네. 이제 검증됐어. 아니, 보고하는 멘트가 아니야. 뭐 하나 빠진 거, 빠진 거 아니었나? 아니, 뭐 좀, 오늘 조금 빨리 해가지고. 아, 네. 하나 더 넣으려고 자리를 보고 있거든. 지금 자리를 넣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좀 빨리 했어, 약간. 앞으로 이제 자리를 하나 넣어야 되니까. 저희가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드린 대로 약간 그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좀 특별한 분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주제는 여러분이 그렇게들 원하시는 무슨 짬뽕 먹었어? 이 정도 리액션이 나와야지. 아, 네. 아, 근데 오늘 저희가 지금 다들 약간 들떠있는 상태라서 진정하고. 자, 저희 지금 이제 게스트로 오신 두 분의 소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제가 대신해드려도 되나요? 본인 입으로 좀 이렇게 하기엔 어려운데. 네. 나이랑 뭐 그런 간단한 소개만 해줘. 닉네임은 내가 말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장. 나이 올해 서른. 닉네임 소개해주세요. 닉네임은 이분이 노량진에 사시거든요. 노량진에. 제가 고민을 했는데 이분의 네. 외모나 이런 걸 봤을 때 노량진 전지현이 어울리죠. 네, 노량진 전지현 나오셨어요. 노량진 전지현. 정말 민망하다. 노량진 전지현 요새 한참 이렇게 내가 그치, 그 드라마를 보진 않지만 별그대 한참 올라왔잖아. 아니, 내가 또 어제 도둑들 다시 다운받아 봤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 아, 딱 보니까 전지현 생각이 나네요. 아, 제 캐릭터도 살짝 역기적인 그녀 캐릭터. 아, 역기적인 캐릭터. 캐릭터만. 아, 캐릭터만. 아니, 아까 본인은 막 이렇게 노량진 전지현 얘기를 저희가 사전에 미리 할 때 굉장히 막 손사래를 치면서 그랬는데 받아들이셨어요? 손사래가 자기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자기 쪽을 향하고. 닉네임을 말하고서 우리가 박수를 쳤잖아. 가장 크게. 본인이 스스로. 아,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만족합니다. 여러분, 자기 본인의 슈퍼에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에고도 아니 슈퍼에고. 초자아는 이길 수가 없어. 초자아는 이길 수가 없어. 네, 다음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이 추잠 60분을 굉장히 애청하고 있는 올라오자마자 듣는 애청자 중에 한 명인 흔녀 제나나라고 합니다. 제나나님. 제가 아예인가요? 어예인가요? 어예예요. 어예. 네. 무슨 내용인지 저희 추출하려고 했는데 추측이 쉽게 안 되네요. 제나나라는 뜻이. 아이디. 아, 그게 저도 네이버에 쳐보니까 무슨 여성의 머무는 방? 이런 뜻이더라고요. 본인이 만든 닉네임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네이버에 쳐봤다고요? 발음이 좋은 거 하나씩 지금 내가 순서를 거꾸로 들은 거 아니지 지금. 나나죠? 아니 그냥 어감이 좋아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 뜻이 있더라고요. 네. 아, 예. 저희 방송은 기본적으로 뭐 사실 뭐 듣는 건 다 주변 사람들만 있지만 그래서 누가 하는 건지 알고는 있지만 아. 기본적으로 익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이제 서로 부를 때 자 이제 닉네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노량진 전지현님은 아니 왜 웃으시죠? 왜 웃으시죠? 어 페이스북에 이제 아, 사진 올려달라고 이제 올려달라고 이제 리플 달리고 하는데 나는 사실 이게 녹음하면서 편집점을 바로바로 생각을 하는데 녹음하다 안 재미 없으면 그냥 부르려고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터져 노량진 전지현님은 아니 그냥 전지현 씨라고 하면 되지 노량진을 붙일 필요도 없지 아, 그럴까 노량진을 붙일 필요가 없지 그 아, 전지현 씨지 전지현 씨 무슨 포인트가 됐어 근데 전지현 씨 아 전지현 씨 좋은데 노전 좋다 노전 간단하게 하자 노전 좋다 노전 노망단도 근데 어, 노전님은 저희 배수 28호님께서 네,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여기 오시게 됐고 채나나님은 대권생님께서 네. 소개시켜주셔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아, 사실 저희... 이 두 분들께서 깜짝 놀라셨대요. 어떤? 그 사실 방송 들으면서 네. 그 MC 실버벨 목소리 좋다고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과연 네. 그의 비주얼이 어떻게 됐을까 진짜 했는데 진짜 오는 내내 상상했어요. 아니 목소리가 너무 감미롭고 그래가지고 대체 이 MC분의 외모는 정말 제가 지금 여자친구 연예인이니까 잠깐 하자면 여자친구가 여자친구랑 사귄 지 오래됐는데 오래 사귈 수 있는 이유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6일간 통화를 해. 아. 3년을 걸은 거구나. 아. 비결이 통화하기라 통화가. 목소리로 아. 기억하도록. 목소리. 목소리랑 사귈 수도. 어, 그치. 목소리랑 사귄다고.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서 봐. 실체가 없는 거지. 육체는 껍데기일 뿐. 얼굴 없는 가수. 오더블 연애. 얼굴 없는 남자. 위로 하는 연애. 아니, 여친이 키가 커가지고, 내가 밑에 있는데 위로 잘 안 보더라고. 항상 아. 앞에만 보더라고. 아 이게 여자친구 팔아서 웃기는 이런 사람이 됐네요 제가. 어 아무튼간 뭐 목소리 얘기는 네 많이 들었는데 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저를 보면은 고등학교 친구들은 항상 그래요. 너는 그냥 커서 폰팅을 해라. 폰팅만 해라. 폰팅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 고등학교 때 안 되면 폰팅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 어, 저희가 사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컨셉이 있었을 텐데 저희가 굳이 라디오 팟캐스트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라디오 그렇죠? 못하는 거죠. 아, 그럼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프롤로그 때 얘기했지만 저희가 외모가 드러나면 화제가 안 될 수 있는 외모가 아니야. 사실 바로 뜨는 그 집 장난 아니야. 지름길이었을 텐데 보이는 다 화제야. 장난 아니야. 결혼해 주지 않으면 안 장안의 화제지 진짜. 말이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천천히 하려고 네. 네, 라디오를 하고 있죠. 네, 어,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나눌 주제는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남녀간의 연애. 뭐 남녀간의 연애 할 거면 남녀간의 연애 하고 네. 다른 얘기. 다음 주에는 이제 남남과 여여간의 연애를 다룰 수 있고.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해 볼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기 지난번 예고 시간에서 잠깐 나갔지만 이제 여기 계신 여기 지금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연애 얘기를 하기에 어느 정도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이제 검증을 검증 시간이죠 검증 시간을 확인해 검증해서 이렇게 두려워지면 청문회 이런 거 아니니까 네, 저희 탄핵하지도 않고 탄핵하지도 않고 저희에겐 여당 야당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 일단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 굉장히 기분 좋은 게 일단 여성분들의 웃음소리가 그 음성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훌륭한 겁니다. 두 분이 웃음소리가 또 작지 않으신 것 같아요. 리액션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늘 우리 방송 들으면서 약간 이렇게 약간 둥카카 남자 소리만 계속 나옵니다. 굉장히 무슨 느낌이냐면 금속성의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짬뽕을 뭔가... 안 갖다 준 그 볶음밥을 먹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짬뽕 그냥 국물 같다 이 소리가 그냥 볶음밥만 먹으면 크 소리가 안 나와. 그럼요. 볶음밥 한번 국물을... 먹고 이제 짬뽕 국물 먹어야 흙이 나기 때문에 우리 저희 방송에 이 중국집 세트를 완성시켜 주실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떡하고 있어? 얼굴병은 당연찮아요. 시민 공평에 하나님 공평하시지. 내가 이거 편집한다. 편집은 내가 해. 내가 이거 편집한다 이 사람들. 일단은 저희 먼저 원래 하고 있던 제 원 멤버들부터 네네. 예 약간 이제 검증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횟수 적은 순으로 해요. 횟수 말고 네. 본인이 자신 있다 하는 사람부터 먼저. 내 연애 검증에 자신 있다. 연애 경력에 자신 있다. 아무도 없어? 전 연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이요. 이 반칙이지. 뭐가 반칙이야? 그걸 연애로 쳐야지, 그거. 아, 그걸, 아, 그걸 연애로 친다. 사랑의 횟수를 쳐야지, 사랑의 횟수를. 사랑의 횟수로 치면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저희 정준하 같은 분이어가지고 사랑꾼이에요. 아. 야, 사랑은 400몇 번인 것 같은데? 사랑 아니야, 의자왕? 400몇 번? 그 중에 400번 정도는 짝사랑. 400번 정도는 짝사랑. 아, 아 그럼 400한 번째가 처음으로 이 상호 교류를 느꼈던? 상호 교류가 인생에 한 번이었죠, 한 번. 와. 네, 여러분 400번 차이고 401번에 겨우 간신히 차인 140번이에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뭐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선생님. 저는 뭐 썸 탄 거 빼고 이렇게 제대로 사귄 거는 한 번인데 뭐 어떻게 사귀었는지 얘기해야 되나? 아니요, 뭐 그냥 뭐, 교회에 있는 분하고. 나중에. 예, 나중에 교회에 있는 이제 교회 동생하고. 연애를 했었고 아, 그 친구는 이제 결혼을 했어요. 좀 일찍 저보다 어린 친구였는데 결혼을 조금 일찍 해서 지금은 뭐 이제 아줌마가 돼 있고 예 가끔 뭐, 생각나나요? 가끔 생각이 안 나죠. 아. 예 좀 오래 되기도 했고 사실 진짜 단칼짱 나 저게 유부녀니까 빨리빨리 안 잡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유부녀이기도 하고. 방송을 뭐 들을 리는 없는데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사실 좋은 기억은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좀 아픈 기억으로 좀 남아있어요. 이렇게 헤어지는 과정이 좀 슬펐기 때문에. 아, 김동률 깔아야겠다 여기다. 깔아주세요. 네, 깔아주시고. 우열이 찾아내. 저희 그 기대되는 오덕왕님께서는 어떻게 해? 기대하지 마요. 그 말 저 목소리를 기대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저 멘트가? 그 제대로 사귄 거는 한 번 사귀었는데 헤어진 지 한 넉 달 정도 됐는데 왜 그러세요? 어, 리액션 좋다. 되게 공감 지수가 되게 많이 올라가고 헤어진 지 넉 달이면 나 이 나 이 리액션 아닌데. 녹음해서 쓸래. 아, 리액션 좋다. 리액션 공식적으로 넉 달인데 사실상 헤어진 지는 6개월 정도 됐죠. 아. 그 공식과 사실상 두 달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침묵의 시간. 그런 거야. 아~ 그런 거야. 영상의 시간. 어, 식물인간으로 좀 살다가 2개월 있다가 돌아가신 거랑 비슷한 거지. 비슷한 거지. 연애는 식물인간에. 야채인간에. 연애는 야채인간으로 살다가. 야채였다. 야채였다. 오동왕의 연애는 야채였다. 야채가 상했다. 연애 과정이 그렇다는 거지. 아, 아~ 오동왕의 야채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 내 메타포를 주의해서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정말 선을 가끔 종종 넣기 때문에 아, 내 메타포는 좀 주의해서 들어야 돼. 그러면 저희 뭐 본인 하셔야지. 본인 하셔야 돼. 저는 셀 수 있나요? 연애 횟수를? 셀 수 있는데 열 손가락 안에? 열 손가락 안에도 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바운더리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약간 차이가 있어. 양심이 알겠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잖아. 초등학교 5학년 때 사귄 거 이런 걸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이거 뺍시다. 뺍시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사귄 애 나중에 못 잊어서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아.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치자.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한 번도 사귀진 않았지만 비슷하게 마음 가지고 있다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날 걔가 미국으로 이민 가는 날. 그런 거 빼죠. 이런 거 빼고. 아, 그러면은 2차 성징 이후에 서로가 사귄 걸로 기억. 2차 성징 이후에 내 2차 성징을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대충 알잖아. 2차 몰라? 성징은 진행인데 이 사람아. 네가 눈을 뜨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러니까 난 5명 정도로 하겠습니다. 5명 정도. 농구팀 정도로 하겠습니다. 후보 빼고. 아 후보 빼고. 후보 빼고 농구팀 정도.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늘 차이는 입장. 어. 왜? 그리고 아, 전화를 잘못했구나. 아니야 그게 얼굴 안 보였지.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어. 아 BB였어 그때는. 뭘 소리하는 거야. 직접 만났어. 직접 만났어 됐어 그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핸드폰이 있었는데 뭔 삐삐여 이 사람아. 중학교 1학년 때 걸면 걸리는 걸리버가 있었다고 내가. 걸리버. 걸면 걸리는 걸리버가 있었는데 내가. 네 그렇고요. 저는 늘 약간 구걸해서 사귀어서 차이는 입장이었어요. 본인이 차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한 번 차봤는데 굉장히 못된 분이어서 찼어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대되는 저희 노량진 전재현님부터. 노전님. 저는 한 번 사귀면 되게 오래 사귀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20살부터 차서 아, 19살. 19살. 쳐서 네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오, 상당히 있으신 편이네요. 오래 사귄다 그랬는데, 분명히. 분명히 오래 사귄다 그랬거든? 그, 아, 매력적이는가 보다. 나는 공대생이잖아. 듣자마자 계산이 된다? 19살 때부터인데, 쉽게 지금 30이잖아. 30 된 지 얼마 안 됐잖아. 쉽게 얘기하면 한 10년 있었거든? 그 중에 5번이나 4번 정도 됐다는 거는 한 번 말할 때, 2년 정도 길게 만난다 그랬잖아. 길게 만나는 걸 보통 1년 이상을 얘기하니까, 연애 쉬는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는 거야. 끊임없이 연애를 계속 하셨다. 되게 매력적이에요. 네. 매력적. 전전이잖아. 너 진짜 나를 너무 민망하게 한다. 아, 네. 아, 예. 아, 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희, 네, 그럼, 제나나님은? 한,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20살 이후로 치면, 20살 이후로 치면. 정식으로 하면 한 6, 7번? 오! 회수가 많아. 나이를 알고 있는데? 오, 그 정도요? 네. 아, 제가 왜냐면 제나나 씨라 그래요. 제나나님의 그, 오라버니를 잘 알고 있는데 오라버니께서 이 방송을 오늘 들어도 괜찮을까요? 오빠요? 네. 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는 기회가 되겠죠. 좋은데? 이걸 들어야 알 수 있어. 좋은데? 이걸 들어야 할 수 있어. 직접은 얘기 안 하니까. 네. 아, 라디오를 네. 통해서. 아, 근데 그 제나님의 오라버니에 대한 오라버니는 저희 여기 멤버들이 거의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의 이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분을 이렇게 그닥 보호하고 싶다던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여기 없어요, 사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모였으니까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지금 주제가 다 모인 분들이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교회 안에 연애도 있고 교회 밖에 연애도 있는데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안 한 분들도 있고 연애도 있고 썸도 있겠지만 약간 뭐가 됐든 이 과정 중에서 약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연애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더라. 좀 먼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제 생각에는 교회에 다니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되게 좀 신중한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보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경향을 봤을 때 신중한 경향이 있어서 아, 좀 더 신중하다. 예, 그래서 사귀면은 뭐 2주일 만에 헤어진다거나 그런 한 달 만에 헤어진다거나 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내게는 사귀면 좀 오래 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오래 두고 봐서 오래 두고 사귀는 경향이 있고 이건 사실 그 저희 참석하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기독교인하고도 사귀어보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하고도 사귀어본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제나나님이라든지 본인의 네. 그 경험에 비춰봤을 때 어떠신 네. 것 같아요? 비교를 해봤을 때. 아니 이제 교회 다닌 사람도 진짜 그 교회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적 색채가 워낙 달라가지고 그러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약간 형제님들이 그렇게 막 성재님들이. 기독교인처럼 이렇게 막 저돌적이신 아니신 것 같고 제가 한번 제 친구를 교회 데리고 온 적 있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교회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이 없다고. 아, 테스토스테론이 없다.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해. 네, 보여줘야겠네. 소연은 아밀라지 질질 보여줘야겠어. 아, 네, 보여줘야겠어. 네, 그러긴 하는데 이제 진짜 교회 나름인 것 같고 이제 한 번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 20대 한 중반 정도에 교회 목사님 아드님을 만났었어요.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 아드님이었고 근데 약간 신앙적 색채가 되게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서 저한테 대시하면서 사귀기 전에 너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어떤 음성이었는지 뭔? 어떤 음성을 하나님 네, 궁금하다. 그가 그러다라고. 그가 그러다. 약간 창세기 느낌인데? 약간 저번 주 조용기랑 약간 겹쳐 영애 안에 약간 그런 그가 그러다면 네. 약간 근데 나는, 그분이랑 중요한 건 한 6, 7개월 후에 바로 헤어졌다는 헤어질 네. 때는 무슨 음성을 들었지? 그가 아니로다 그놈이 그놈이로다 야, 역시. 너무 잘 못 들은 거야. 그 놈이 너무 잘 못 들은 거지. 대박. 세다. 와, 나 너무 뿌듯해, 진짜. 와, 내가 봤어. 내가 저 사람을 소비했다는 게 너무 봤어, 진짜. 와. 아, 여러분, 저기 정리,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리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가 그러다는 그놈이 그놈이로다. 일 수 있다는 거. 네.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 진짜. 말이 비슷하다는 거. 와. 그렇구나. 근데 나는 또 무슨 느낌이 있냐면 우리 교회 다니, 내가 이제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연애하는 친구들을 봐보면 그 연애하는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사귀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은 그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약간 워낙에 닫혀져 있는 구조다 보니까 안에 있는 사람끼리 너무나 친하고 내가 얘랑만 관계하는 게 아니라 얘네 엄마 아빠랑도 알고 있는 사이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교회 안에서 연애는 굉장히 꺼려해서 나는 얘가 그냥 연애 자체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가 그동안 쭉 있었고 뭐 두 달에 한 번씩도 바뀌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늘 사귀고 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본인이 연애에 관심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좀 사귀기 어려운.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집단이 너무 그 가족 단위로 가족이 다니면 그렇죠, 요새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성교일수록 그렇죠. 특히나 그러니까 안 그런 가족들도 있고 그런 분들 기도 제목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교회 나오시는 게 막 얼마나 가족 단위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좀 교회 안에서 연애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가 사실은 말이 더 많이 도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사귀는 것도 좀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죠. 종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분들은 공동체라는 걸 사실 별로 경험을 해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느낌으로 사귀는데 교회 사람들은 공동체라는 곳에서 이 사람이 평소에 행동이 어떤지, 다른 사람의 행동이 어떤지, 뭐 사역할 때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공동체가 이제 폐쇄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시라는 게 그치 어려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남자를 믿으면 겉으로는 테스토스테론이 없어 보이는데 속에 다 음란마귀가 진짜 큰 게 하나씩 들어있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기에 약간 좀 꺼려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사귀는 것이 또 소문이 어떻게 날까. 그렇죠. 그 호그와트 같은 거야. 네. 걔네들은 1년 내내 거기 있잖아. 그렇지, 1년 그렇지. 내내 거기 있으면 누구랑 누구랑 사귀면 10분 안에 소문이 나. 왜냐면 헤어지는 것도 되게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도 그치, 조심스럽게 맞아. 고민을 하더라고. 쉽게 헤어지지도 못하고. 쉽게 헤어지지도 못하더라고. 막 그런 스트레스를 일단 받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애가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연애라는 것은. 우리 전지현님의 얘기도 좀 궁금한데. 네,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경험이 한번 있어요. 아, 어떤 경험? 저는 외삼촌이 목사님이시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섬기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전교인 2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크진 않네요. 완전, 근데 다 가족 단위로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다 안단 말이죠. 이제 거기 장로님 아들이랑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장로님 아들이, 굉장히 뭐랄까 그 미아 삼거리에 그 어떤 주류계 그 뭐랄까 그 좀 노시는 분이셨어요. 주류계 미아 삼거리에서 놀았다고. 네. 이제 그분이랑 교제를 하게 됐는데 이제 교회에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이제 장로님 아들이 어떤지 아니까 너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몰래 그렇게 사귀는데 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같이 연애하는 걸 이제 본 거죠. 데이트하는 걸 이제 아, 교인들이 장면을. 보셨는데 이제 소문이 돈 거죠. 서로 양쪽 부모님이 X는 안 된다. 어머. 노량진 전제는 안 된다. 노량진 전제는 안 된다. B 넣으면 되니까. 네. B는 안 된다. 걔는 안 된다. 그리고 저희 집 부모님도. 걔는 안 된다. 그 친구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신앙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딪혔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따 얘기할 그런 좀 스킨십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헤어지게 됐죠.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서가 더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힘들죠. 헤어지고 나서 그 얼굴을 못 보잖아요. 예배는 나오고 그쵸. 같이 참석해야 되는데 큰 교회다 보면 예배 순서가 다르니까 아, 이제 시간이 다르니까 네, 그럴 수 있는데 저희는 대예배가 딱 그 시간대밖에 없어가지고 어색하게 만날 수밖에 없어요. 3개월 뒤에 여자친구를 데려오더라고요. 아, 네. 아. 참 그러면 속이 편할 것 같은데? 차라리. 그것도 아닌가? 그래서 그때는 욕했는데 제가 또 바로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뭐. 다른 걸로 인정해주셨구나. 해결책은 하나뿐이야. 나 그렇죠. 빨리 내가 행복하면 되는 사랑은 새로운 사랑으로 있는 방법밖에. 내가 행복하면 끝이야. 근데 저 아까 돌발 질문 있는데. 예, 예, 예, 질문. 결혼할 때 저보고 네. 축가를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심리일까? 그분이요? 네. 네, 재난이 네, 크게 한 번 더 마이크에 대고. 네, 괜찮아요. 오빠도 알아야죠. 미친다. 그, 이거 어떠십니까? 참 궁금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상한데요, 좀.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함을 이루고 싶었던 거죠. 완벽함. 너랑 헤어졌지만 친구로 지낸다. 관계 안에서의 완벽한 마무리를 원하는 거지. 아, 난 미드 주인공이야? 이런 거구나. 아니 그냥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내가 이만큼 행복하게 살아 막 이렇게. 아니야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그, 방금 말한 이런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생각이 없는 거지. 그냥 생각이 없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니까 축가부터 해야지.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잘 다니는 사람이랑 잘 다니지 않는 사람이랑 그런 좀 차이도 저는 남자 입장에 좀 궁금한데 여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래 나도 그게 늘 궁금해. 뭐냐면 과연 신앙이 좋은 남자를 만나면 여자는 행복한가? 아니 그건 아닌가. 아, 근데 신앙이 좋다는 그 척도도 사실 그래, 애매하고 막 말씀 그렇죠. 잘 보고 뭐 예배 잘 오고 이런다고 해서 막 성격은 결국... 진짜 개를 볼 수 있어요. 걔는. 아 이건 내가 삐처리 안 할 건데 아 진짜 뭐지 앞에서 뭐 찬양인도 다 하고 막 이렇게 모든 거 다 하는 사람들도 개새끼라니까 알고 보면 있어 종종 있어 종종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바로 많이. 저예요 여러분. 저 아니 나는 닉네임이 괴수 28호야. 그래서 그냥 아 이렇게 질문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그 왜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방송에 안 나가는데 오빠들의 유형이 있잖아. 그렇지. 어떤 이 각각의 오빠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 여자들이 보기에 교회에는 이런 부류 이런 부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이게 이거 옛날에 어떤 다른 팟캐스트 평일에 만난 교회 오빠라는 데서. 거기서 나왔던 건데 교회 오빠가 1번 오빠부터 4번 오빠까지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아, 혹시 우리 출처를 아세요? 밝히는 겁니다. 표절하는 게 아니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1번 오빠는 누구냐면은 보통 1번 오빠는 면바지에 남방을 입고 와요. 1번 오빠는 면바지에 남방. 보통 1번 오빠는 면바지에 남방을 입고 오고 한 80% 이상은 안경을 끼고 있어. 80% 안경을 끼고 있는데 보통 그 사람들은 이 항상 이렇게 1% 정도 존재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학원생 A 같은 스타일. 대체 무슨 수선이? 그다음에 이제 그 1번 오빠, 1번 오빠. 그다음에 2번 오빠는 누구냐면 약간 전문직 오빠 같은 거야. 드럼을 친다든지 기타를 친다든지. 교회에서 전문적인 친다든지. 그래서 이 오빠들은 보통 라운드 티에 청바지를 입어. 그리고 라운드 티 청바지 입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세례 모임은 안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 맞아. 찬양팀만 하고 집에 가는. 맞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2번 오빠. 항상 신비감에 쌓여. 맞아. 그다음에 2번 오빠는 본인만의 세계가 있어서 다가가기도 애매한데 다가가면 그냥 과하게 친한 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 그다음에 2번 오빠고 3번 오빠가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밖에서 보는 전지전능 교회 오빠.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름보다는 누구누구 권사님 아들로 불리는 아. 방청객 알바. 야, 아가 거의 막연해. 밑으로 내려간다. 아무튼 그래 가지고 보통 이 3번 오빠들이 보통 이제 삼각 관계를 만듭니다. 보통 이 3번 오빠들의 특징은 설날에도 나와 교회를. 아. 추석에도 나와. 이분들은 교회 굉장히 현실적이다. 계속 나와. 가족이. 혼자 셀 모임하고 전형적인 교회 오빠. 멋있는 교회. 아주 일반적인 전형적인 교회 오빠고 4번 오빠가 이제 교회에 신문물을 두려워하는 오빠들. 교회에 처음으로 스키니진 입고 오는 오빠. 교회에 처음으로 하이탑 신고 오는 오빠. 교회에 처음으로 귀뚫고 오는 오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교회 처음으로. 그래서 4번 오빠들의 특징은 1, 2, 3번 오빠가 찬양하다가 은혜 받아서 손들면 늘 있는 얘기인데 4번 오빠가 은혜 받아서 손들면 그날 예배 끝. 그날 끝. 아, 성령님 오신 거야. 100%. 아. 의심의 여지가 없어. 아. 그래서 목사님 아들들은 1번 오빠 아니면 4번 오빠가 그렇지, 돼요. 그렇지. 맞아. 극단가급. 1번 오빠면 4번 오빠 되고 4번 오빠가 된 목사님의 아들들은 이제 목사님들이 힘들상 기도원에 넣어놔요. 힘들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보시기에 이 1, 2, 3, 4 오빠들을 볼 때 자, 이 1, 2, 3, 4만 놓고 본다면 어느 사람이랑 만나는 게 그나마 가장 나을까요?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 똑같지. 그놈이 그놈이다. 우도광이 말씀하신 대로 그놈이 그놈이다. 진짜로. 방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놈이 그놈이다. 다른 건 그냥 키뿐이다. 키. 네. 키 차이만 좀 있어. 다른 건 키뿐이야. 키 차이만 높나지만 다르다. 혹시 바쁘신 분들은 방송 여기까지만 들으세요. 괜찮아요. 네. 결론이 나왔어요. 네, 결론이 나왔습니다. 안 그럴 때 이게 내 코가 정수리에 닿는 건지 너무 키가 작으면 남자 정수리에 닿고 가슴팍이 안개는 건지. 그것도 다 상대적인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여자분 키에 따라서. 그렇지. 남자 키가 너무 크면 내가 하얘지는데 뭐 그런 거지. 상대적인 거죠. 또 1, 2, 3, 4번 오빠를 열심히 설명했는데 별 의미가 없네요. 아니, 진은아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진은아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별, 근데 그,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4번 오빠들 있잖아요. 약간 껄렁껄렁하다가 한 번씩 폭풍 눈물 흘리고 다시 막 껄렁껄렁해지고 그런 분들이 약간 평강공주 같은 분들을 만나신 경우가 참,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믿음 좋다고 막 평해지는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의외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모성애를 발휘한 네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4번 오빠가 퍼센트가 적으니까 눈에 띄는 거지. 그렇죠. 눈에 띄는 거야. 왜냐면 3번 오빠 널리고 널렸거든. 3번 오빠는 진짜. 근데 의외로 3번 오빠 같은 경우들이 누구 사귀었다가 또 다른 분 사귀고 맞아. 또 다른 분 사귀고. 네. 맞아 맞아. 3번 오빠들이 밖에서 얘기하는 그 일반적인 통칭 교회 오빠를 보통 3번 오빠들을 그렇게 부리더라고. 우리 다 밖에서 볼 때는 약간 그런 이미지겠지만 약간 그렇습니다. 그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몇 번 오빠인 것 같아요. 우리 오도광님은 본인이 생각할 때 저는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저는 한 37번 오빠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이런 겸손한 말씀을 그게 무슨 드립이야? 아니 드립이 아니라 아니 우리 부모님은 사실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신앙이 없으셔서 해당 상황이 그리고 제가 뭐 전문직에 종사를 하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내가 볼 땐 1번 오빠야. 1번 평범한 오빠. 1번 오빠야. 앞에서 이끄는 보통. 아, 나 숨어 있다니까. 전도사님이 견제하는 오빠 있잖아. 파워신앙. 파워신앙. 파워신앙이 좋다. 파워신앙 좋다. 신앙에 파워가 있어. 좋은데?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오도왕님은 골프 치면 1번 아이언이야. 쭉쭉 나가는 사람이야. 한 번 치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 교회 라운드 티 입고 가진 않죠. 연말 사이. 청바지 입고 가. 아, 청바지 입고 가. 아, 네. 블루 칼라, 블루 칼라. 블루 칼라. 블루 칼라. 깨알같이 계속. 깨알같이 계속. 예, 괴수28호님은 본인 생각할 때. 하품하지 말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솔직히? 네, 진짜로. 내가 볼 때는 1번과 2번 사이에 있어. 1번과 2번 사이에 있어. 2번이 뭐였죠? 2번이 전문직. 전문직. 전문 직종 오빠 1번과 2번 사이에 있어. 3번도 해나가지 않나? 3번도 해나가지. 3번. 무려 회장님인데 무려. 그럼 이렇게 얘기하자. 4번을 못하는 거야. 아. 사실은 정답에 4번을 추구하나 4번 나쁜 남자가 4번을 되고 싶으나 능력이 안 되는 비주얼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귀가 뚫리지가 않는 나도 스키니지를 입고 싶은데 하이템은 못 신는 내가 스키니지를 입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저는 원래 여자분들하고 이제 교제도 많이 하고 공동체 생활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뭘 모르겠다는 거야? 그냥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그냥 우리 회장이 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염색체만 XX다. 뭐 다른 걸 잘 모르겠더라고. 여자들이 굳이 남자와 여자 이성 간의 관계 그러니까 이성 간의 관계로 라는 어떤 그런 감정이 별로 안 생기더라고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영혼이라고만 느껴지더라고요. 이야. 그리고 사실 혹시, 교회에도 이렇게 뭐 썸치하는 사람들 없지 않았었는데. 혹시 자꾸 이래서 다음 주 주제를 얘기하자고 하는 건 아니죠? 아 성적 소수자 아니에요. 상남자 상남자 상남자. 밤에는 이 테스토스테론을 주체하지 못한 상남자인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어떤 분한테 내 감정이 생겨가지고 데이트를 몇 번 하면 점점 이승훈으로서의 매력이 사라지고 영혼 대 영혼이 만나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게 저는 더 적극적인 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일본 오빠 코스프레 같은데 코스프레다. 네. 그래서 그럼 그렇더라고. 저 이제 올해 이렇게 만났던 분이랑도 사실 그런 거에 되게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뭔가 신앙적으로 리드할 수 있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내가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남자가 감싸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자극하는 여자들한테 끌려 내가 처음에는 근데 만나 보니까 여성의 매력은 떨어지고 얘는 진짜 내가 그냥 잘 이렇게 이끌어주는 영혼이구나라고 결론이 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본인의 접근을 그렇게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더 알아가게 되면 약간 좀 여성적인 매력이 떨어지는 경우 종종 있었다. 네네. 자 그럼 대원생 A님은 일본 오빠고요. 저는요. 물어보지도 않고 면바지 입고 왔잖아 지금. 면바지에다가 셔츠야? 셔츠 입었네. 와. 근데 나는 이제 대원생 A님 오래 봤는데 셔츠가 한 3만 개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는 아니고요. 셔츠 말고 다른 거 입는 날이 거의 없어서 진짜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라운지 티도 가끔 입고 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본인이 1번 오빠라는 거에 뭐 이의를 제기할 뭐. 근데 이의를 제기하자니 또 좀. 딱히 아닌 것 같아요. 1번 오빠 맞는 것 같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일단 저는 부모님하고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3번은 될 수는 없는데. 뭐 부모님하고 같은 교회였으면은 뭐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뭐 누구누구 장로님 아들로 불리면서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2번은 아닌 것 같고요. 1번에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3번에서 출발해서 4번으로 가고 싶었는데 2번으로 갔다가 다시 4번으로 가려고 했는데 1번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 내 방향과는 계속해서 반대로 1번이 뒤에서 날 끌어당기고 있어요. 1번이 그런 되게끔 만드는. 1번이 되게끔 만드는데 뭐 1번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1번 오빠들이 보통 헤어질 때 아까 말했던 그 제나노님 말씀하셨던 1번 오빠들이 보통 연애를 그렇게 해. 그가 그러다. 그 형들은 그런다? 보통 그렇게 시작하고 헤어질 때도 그놈이 그놈이로다라고 끝내. 하나님께서 뭐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일본... 아, 저는 그걸 당해 본 적이 있어요. 아, 연애 경험. 연애, 제가 이제 한 번 연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자연스럽게 슬픈 얘기로 넘어갑시다. 네. 그 한 번 연애했을 때 헤어지면서 제 여자친구도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헤어지면서 자기 연애를 하느라 이제 신앙생활이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연애를 접고 쉬면서 매년 동안 연애를 안 하면서 이렇게 신앙에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 헤어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저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너 어떻게 거기다 대고 잡아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 뭐 이렇게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실랑이를 버리다 결국 헤어졌는데 2주 있다가 새로운 남자가 생기더라고요. 환승 당하셨구나. 환승을 당했죠. 아니 저 비주얼에 저 성격에 환승을 당했다. 저 비주얼과 저 성격이니까 환승 저 정도에서는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저 정도 비주얼이 안 되면 환승을 당한다는 얘기는 일단 한번 누가 탔다는 얘기 아니야. 타는 건 조차 힘든 사람인데 세상 얼마나 많은데. 그쵸, 제가 저 같은 경우. 그쵸. 400번 승차 시도했는데 거부당한 거냐. 400번 카드를 찍었는데 잔액이 없다고 나온 거야, 지금. 그런 거지. 자꾸 내가, 내 노량진 전지현님은. 저런 여자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남자분. 아니, 저 여자분. 아까 그 대형 대리님이 헤어졌다고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여자분. 제가 그렇게 해서 찬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어떤 확신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랑 6년 사귀었다가 1년 반 헤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6년을 만나다 보니까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연애를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얘기가 저걸로 가는데 되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 하자. 그렇죠. 왜냐면 이제 사귀다 보면 이제 스킨십 문제도 있잖아요. 솔직히 이건 크리스천에서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되게 꺼려하는 주제긴 한데 저는 이거를 얘기하세요. 저희 익명이에요. 드러내놓고 싶거든요. 저 익명이에요. 저희 되게 궁금했어요. 네. 어떻게 오랫동안 사귀시는지.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친과 내가 남친과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전지현이면 어떻게 참아? 야, 이게 말이 되냐? 쉽지 않지. 말이 되냐, 전지현이? 전지현을 앞에 두고. 둘 중에 하나야. 박재현 노톤지 가지던지 둘 중에 하나야. 하여튼 그런 문제. 남자가 약을 먹을 수도 있어. 호르몬을 없애자 같은 거. 테스토스테론을 없애네. 너무 힘든 거야. 존중이지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까 그가 그러다 그분도 막 스킨십 제가 거부하면 막 삐지고 화내고 그랬었어요. 목사님 아드님이신데. 근데 그거는 진짜 절대 믿으면 안 되고요. 절대 믿으면 안 돼. 그 남자한테 너무 고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6년간 사귀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혼전 순결을 지키자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우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그리고 균형을 잡기 힘들어요. 연애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이제 남자친구가 더 우선에 있고 그리고 점점 내가 원치 않게 죄책감이 들 때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남자친구랑 되게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을 가게 되면 솔직히 거기서 일어날 일은 제쳐두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외박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는 사소한 죄들이 이제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제 신앙생활 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되게 벽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물론 다른 복합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이게 가장 큰 문제여서 헤어지자고 이제 했는데 그걸 남친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해야지 이게 왜 꼭 헤어짐의 방법이 되어야 되냐. 지금은 그 결정이 어떻게 올바른 거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올바랐다고 생각해요. 다시 그 시점에 돌아갔어도 근데 같은 제 케이스는 그러니까 이런 진짜 좀 홀리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벽이 느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정도 게 아니고 얘는 그냥 거짓말이고 핑계였고 그렇죠. 사실은 그 이제 새로 사귄 사람이랑 한 3주 전에 영화도 보러 가고 저랑 그랬구나. 사귀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이미 있었는데 이미 마음은 그쪽에 가 있고 근데 이걸로 포장해서 헤어지는 그러니까 이거야 형이 신앙심이 좋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은 반박을 못할 걸 아는 거지. 그쵸, 먹히는 거지. 여자가 똑똑하다. 진짜 그거야. 아니, 본인도 진짜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뭐 기도를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헤어지고 1년 반을 사귀지 않았거든요. 물론 썸은 있었지만. 본인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썸은 늘 타지. 썸은 있었지만, 어쨌든 교제는 하지 않았지. 얼마나 타겠어요. 본인도 모르게 탔던 게 있을 수 있어. 2시간 정도 돼야 탈 수 있지. 제나님은 어떻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그 아까 대학원생 A님이 이랑 헤어질 때 그렇게 말했던 여자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좀 이렇게 사람이 자기 뭐 무슨 행동을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의도가 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 잘 포장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뭐 사실 그 뒤에 남자도 있었다고 했지만 근데 이제. 말하면서 자기가 믿는 경우도 되게 많고 말하면서 믿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 생각을 자기 스스로 계속 합리화를 하면서 그치. 최면이 걸리는 거지 스스로 뭐 나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인지부조화 같은 거구나 나 겁나 똑똑한 것 같아 인지부조화 나 이런 거 드러나면 안 되는데 이런 이미지 아닌데 아, 근데 뭐 생각해보니까 그 아까 말한 대원생 A님의 그 전 여자친구분 헤어지고 지금 만난 분이랑 결혼했다면서요? 그 사람이랑 결혼한 건 아니에요. 아, 그 사람 결혼한 건 아니야? 그 사람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랑 또 헤어지고 하나님이랑 자주 만나나 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만남을 자주 갖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친밀한 거 보다. 음성도 되게 정확하게 듣고 아,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 연애 얘기 중에 가장 좀 애매했던? 좀 아까 늘 막 놀리는 그 연애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제가 7살 연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분의 어떤 점이 많이 들었냐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약간 철이 없는 것과 그건 이제 여자로서의 매력 말고도 신앙적인 매력이 되게 많았는데 신앙의 매력이 많았는데 여자친구가 되고 나서 그분하고는 조금 오래 사귀었는데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내가 처음에 느꼈던 신앙적인 매력은 그렇게 그닥 크지가 않아요. 알고 봤더니 내가 그냥 그렇게 내가 나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의 신앙을 크게 생각했던 거지 그냥 내가 스스로 교회 누나의 이미지를 만든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좋은 연애를 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정상적인 상태의 연애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여자분은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공식적으로 바람을 피겠다고 선언하셔서 저한테 난 양다리 걸칠 거야 네가 첫 번째지만 난 두 번째를 만들고 싶어 했어 근데 난 군인이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가을병정 정정도 되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새로 만든 사우나에 들어가서 사우나한 척 하면서 우는 것밖에 없어. 아, 군인들은 그래. 여러분 진짜 혹시 듣고 계시냐면 군인들은 그래요. 아니, 남자친구가 군대 간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헤어지세요. 뭐 기다린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전역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 남자가 차게 돼 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아 진짜요? 찼나요? 네, 아니요. 안 찼죠. 찼죠. 확인했어. 아 근데 그분이에요 그. 그 저런 케이스라면 뭐 저런 케이스라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전역하고 나서도 그분하고 만나고 있고. 약간 그래서 내가 헤어지라고 얘기했더니 마치 자기가 굉장히 큰 희생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길래 그냥 그런 게 이제 극복되지 않다 보니까 헤어졌죠.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이 사람의 신앙적인 매력이 끌렸는데 알고 보더니 내가 이 사람하고 했던 연애는 전혀 교회 안에서 했던 연애랑은 사실 거의 뭐 교회 안에서 했던 연애가 아닌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그게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아까 3번 오빠 같이 밖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를 약간 연애의 그 대명사로 보는 교회라는 집단이 연애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보는 네, 그런 네. 경향이 있는데 아까도 내가 페이스북에서 뭘 봤냐면 그 코미디 빅리그에서 사망토론이라고 그런 거래. 보통 예를 들면 이거야. 매일매일 아픈 김태희와 건강한 오남이 둘 중에 누굴 사귈 것인가. 사망토론 그런 극단적인 주제를 집하잖아요. 못 보, 안 보셨나? 그거 진짜 재밌는데. 내가 봤던 건 뭐였냐면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조인성 그다음에 교회 다니는 옥동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옥동자가 왜 좋을까를 물어봤더니 교회 다니는 옥동자는 바람둥이일 거라고. 왜 어떻게 옥동자인데 바람둥이냐?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앞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실 때 같이 찬양할 때 막 이렇게 드럼 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막 훅 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거야 실제로 모두 그거 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고 어쩌다가 이런 그런 연애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그건 약간 형제들한테 국한된 얘기 같아요. 아, 형제들한테? 네, 교회 안에 형비불균형 문제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교회만 가면 그렇죠. 자매가 많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렇죠, 약간. 되는 거. 실제로 약간 그렇죠. 몇 대 몇이나 되죠? 교회. 보통은 이게 실제 재적인 원을 따져보면은 내가 볼 때는 5대5인데, 체감. 무슨 말이냐면 체감. 여기서 말한 체감은 저희 기준, 늘 기준, 셀모임. 셀모임에 나오는 사람들 기준. 으로 보면은 한 3대 7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대 7 정도. 두 배 정도 차이 난다. 3대 7 정도로 여자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한테 좀 국한된 얘기다. 남자한테 약간 쏠림 현상이 있다. 근데 이제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러면은 내가 교회에 가면 쉽게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원인도 다? 여자가 많기 때문에. 성비 불균형이 안 맞으니까. 여자가 많고 이제 교회는 같이 하는 뭔가가 되게 많잖아요. 그치. 같이 하는 활동. 선교를 가는 건 이제 결국 단체로 같이 여행을 가는 거랑 비슷한 그치. 거고. 공식적인 단체 여행을 해외 여행. 공식적인 단체 여행을 뭐 선교라는 이름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청년부에서 임원을 한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나는 서로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치. 두 번을 더 한두 번은 더 얻는 거잖아요. 주일 외에. 그치. 주일 이외에 만나서 커피 먹을 수 있는 그쵸. 그 이유가 생기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치. 남녀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많이 주니까 아무래도 그치. 그런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손 잡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기집 장면. 아 진짜? 자연스럽게. 아,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 당연하죠. 와, 난 20년 살면서 그걸 몰랐냐.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릴 때 조금 괜찮아 보이는 사람 옆으로 무조건 앉아야 되는 아, 진짜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버스터도 잡는 거지, 뭐 그냥. 살짝 웃으면서. 예배전에 인사할 때 악수도 같이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로? 아, 내가 바보 같은 삶을 살았네.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지? 아니, 왜냐면 전 지금 만나는 분이 있는데, 내가 지금 만나는 분이 교회에서 만났는데, 내가 10개월 쫓아다녔어요. 10개월 쫓아다녔고, 아, 내가 진직부터 일찍 가서 옆에 가서 맨날 손잡을 걸. 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네요. 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네. 그 오덕왕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밖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연애가 많이 이루어지는 집단으로 생각하는 이유. 아까 나올 만한 얘기 다 나온 것 같은데요, 거의. 그러니까 합법적으로다가 뭔가를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아, 왜냐하면 제가 있는 직장만 해도 이제 대부분은 안 믿는 사람들인데 저한테 야, 너 교회 오빠잖아. 왜 연애를 안 하는 거야? 다 이런 식인데 교회 가면 다 연애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 나가면은 연애하고 뭐 교회 다니는 분들도 우리랑 똑같겠지라는 생각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막 토요일 날에 막 하고 앉아 있으면은 데이터랑 뭐 하냐 막 다 막 이런 식으로 쳐다보니까 편견 중에 하나인 거죠. 군대 가면 사람 된다. 대학 가면 다 연애한다. 그쵸. 정도의 그런 편견 중에 하나인 거죠. 교회는 연애당이다. 근데 이제 교회 성비 불균형이라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생물학적 관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신앙성이나 종교성이 더 강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생물학적으로?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여자들이 느끼는 공허함이나 외로움이 굉장히 크고 DNA 뭐, 그런 게 있다고? 네. 남자들은 사실 뭐 그걸 그냥 뭐 게임 한번 하고 축구 한번 하고 야동 한번 보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여자분들은 그게 사실 해결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곳에 이제 성비가 불균형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남녀 비율이 안 맞는 상황에서 수렴남이 있고 수렴녀가 있어요. 그렇지. 네, 남자 밀폐된 사회 안에서 아 컨버지드맨이 있구나. 수렴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신앙적으로도 괜찮아 보이고 외모도 괜찮은데 뭐 돈도 꽤 괜찮게 벌고 하면 여자들이 이제 벌떼 같이 쏠리죠. 사실 한 사람에게 쏠리는 거죠. 뭐 약간 이런 거 이런 거구나. 옷을 4번 오빠처럼 입는데 기타 치는 1번 오빠인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런 사람 일단 절대 반지를 끼고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에게 성은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넌 나랑 사귀노라 하면서 한 번씩 없이 사귀고 와 진짜 그 중에 자기가 가장 괜찮은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떠나가는 거죠. 그럼 남은 사람 그냥 적당히 평범한 남자들과 굉장히 다수의 여자들인데 그럼 이제 여자 중에서 가장 뭐 좀 이쁘다고 사실 이쁜 거밖에 안 보잖아요. 이쁘고 남자들한테 꼬리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언니 그거 하나 뿐이지. 여자들이 다 아밀라아질 질질 흘리면서 막 이제 다 수렴이 되지.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차이고 뭐 그중에 또 그런 사람들이 꼭 굉장히 찐따 같은 남자랑 만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는 되고. 나는 내 여자친구 굉장히 이쁜데 내가 그럼 왕진다야? 그렇지. 아무튼 아 목소리 좋으세요. 네. 내가 이거라도 있어야지. 내가 이거라도 있어야지. 아 내 목소리에 대해서 가장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는 뭐냐면 방송 1화가 나가고 그 괴수 28호님이 오셔서 야 너 끝날 때 잘 자요 같은 거 한번 하라고. 잘 자요? 뭐 이런 거 한번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요청이었다고 봐. 네. 아, 저, 여러분 제가 얼굴 보고 잘 자요 그럼 저 때리실 거예요. 여자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단은 성비가 안 맞는다는 걸 남자도 알고 여자도 알아. 그러니까 이제 공격과 방어에서 이미 이제 서로 어드밴테이지가 그렇죠. 있는 상황에 페널티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자분들도 사실 괜찮은 남자들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계속 외로움이나 공허함은 계속 커져가는데 되도 않는 놈이 딱 나타나가지고 자기 마음을 후벼대면 이제 그게 이제 바람처럼 갈대처럼 이제, 이제 흔들리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갑자기 생겼는데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는 보통 남자와 교회를 안 다니는 괜찮은 남자 둘 중에 고르라면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전 후자요. 제나님은 후자? 네. 걔를 오게 만들 자신 있나요? 교회 다니는 게? 저는 보통 그랬어요. 이미 경험이 있어요. 능력자. 아니 근데 왜냐면 그게 되게 별로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 하나가 되게 장점이라. 지금 뭐라고? 지금 주먹 뛰었어 지금. 계속 뛰었어 지금.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조건을 다 뒤덮는 유일한 절대 뭐 그런 조건인 게 진짜 짜증 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좀 그건 별로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들어본 많은 얘기들도 다 되게 약간 많이 분개하더라고. 지들이 뭐가 있다고.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지들이 뭐가 있더라고. 뭐가 있다. 약간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후자를, 남자로서 후자를 만나라고 권하고 싶고요. 절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성경 많이 보고 한다고 해서 악마야, 악마. 진짜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제일 못 믿을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인 거고. 참고로 괴수 18년이 지금 이 세 분 본인들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거 알아요? 아니, 무덤을 파고 나는 진짜 교회 회장인데도. 네, 그러면은 전지현님의 전지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번 이렇게 이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만나본 적 있어서 그 힘듦을 알거든요. 아, 그 저는 좀 약간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 이렇게 교회로 끌어들일. 근데 이제 교회 다닌 사람은 일단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회개할 여지가 있다고. 여지가 있죠. 여지가 있다. 근데 교회 안 다니는 남자랑 만나는데 별로 그렇게 트러블이 없이 성격이 잘 맞아.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났는데 맨날 싸워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왔다 사과하고 또 싸우고 회개하고 왔다 사과하고 맨날 그렇게 겪어야 돼. 뭐가 더 행복한 삶일까? 근데 그게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회개라고 일반적으로 지금 냉소를 지었어요. 교회 다니는 남자가 그래요. 비단게 회개라고? 근데 힘든 건 분명 있어요. 안 믿는 남자하고 만나는 게 분명 힘든 거 있고 전 되게 웃겼던 게 제가 20살 때 어리니까 그랬겠지만 이제 그때 비기독교인 남자랑 만났었는데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너 나중에 나랑 결혼하면 제사상 차려줄 거야 말 거야. 아, 20살 때 아니면 신약 차례 이거. 그거 막 싸웠고 이제 남자 너무 멀리 갔는데 내가 먼저 죽일 거야 이런 네 그 막 그런 어떤 교회 교리 문제랑도 많이 싸웠지만 사실 가치관이 많이 다른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 교회를 다녀도 또 신앙적인 색채가 되게 많이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그쵸, 사실 그쵸. 만만치 않게 힘들고 그쵸, 그래서 그쵸. 저는 진짜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중요하지. 제 친구 중에 그 중학교 3학년 때 만나가지고 작년 가을에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아이고. 근데 남자가 십몇 년 그렇죠 13년 14년 결혼 연애를 했는데 남자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네. 물론 중3 때 사귀었으니까 뭐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겠죠? 좋으니까 사귀었죠. 근데 결국엔 이 남자를 전도를 해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과정이 근데 그 남자가 너무 괜찮아서 이 여자가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전 순결 다 지켜줬어요. 그 남자가. 다 지켜주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좀 약간 열린 마음이 있었고 흔하지 않은 분이네요. 네. 그런 남자라면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믿는 분을 이제 만나서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여자분의 역할과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가 안 믿는 분이셨고 어머니가 이제 믿는 분인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싸움과 다툼이 많았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아버지 쪽, 남자 쪽 책임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자분이 교회를 다니는 기만 하지만 실제로 성품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도 안 닮았고 성질은 그냥 똑같이 불같은데 왜 교회 한다냐 이렇게 막 강아지만 계속 긁고 맨날 싸우고 뭐 이거 해줘 이거 해줘 가방 사줘 뭐 해줘 뭐 해줘 다 하면서 교회 다니자 이러고 성격은 나는 똔똔인데 성격은 똔똔이면서 나는 교회 다니고 성격은 똔똔인데 교회 왜 안 나와 여자인데 교회 가자 이런 거 아니야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여자분의 섬기는 모습 그러니까 세상 그러니까 세상 남자라고 봤을 때 세상 남자가 세상 여자들만 경험을 해봤을 거 아니야. 근데 교회 다니는 여자가 진짜 다른 거야. 그럼 남자가 감동이 돼서 바뀔 수 있겠죠. 여자의 역할도 난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 이거 내가 지금 이건 진짜 원론적인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진짜 우리 삶 자체가 예수님 모습을 닮아 있으면 전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뭐 연애를 통해서 굳이 연애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게 뭐 어렵다라는 것도 막 그렇다고만 하기에는 좀 애매한 맞아요.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연애를 바라봤을 때 서로 이제 결혼 전형인 사람들이 이제 서로의 상대감을 찾잖아요. 근데 저는 좀 별로 느낌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리스도의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중요시하고 큰 가치를 뒀으면 좋겠는데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기준들 있잖아요. 남자는 뭐 여자는 어때야 되고 그치? 남자는 뭐 연봉은 얼마야 키는 얼마 이상 뭐 이런 것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에게 다 욕을 하면서 동시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까지 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가 좀 피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게 나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늘 내가 하는 비유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 있고 컨베이어 벨트 밖으로 삐져나오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맞아요. 컨베이어 벨트 위를 지나가야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가지 않은 사람들을 다 뭐 루저라고 불러.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컨베이어 벨트 밖에 나와서 성공하면은 그 사람이 갔던 길 그대로 컨베이어 벨트를 깔아. 그렇죠. 그 길이 또 컨베이어 벨트가 되죠. 그 길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조금만 벗어나면 너 왜 벗어나?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정말 좀 이게 교회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 그런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신앙을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그 방금 말했다시피 교회라는 컨베이어 벨트 하나 더 추가한 거지. 맞아요. 신앙이 저는 있습니다. 제 이제 과거 얘기를 좀 하자면 이제 학교 학창 시절에 부모님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셨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 게 저에게는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바리새인급이구나. 네, 바리새인급이었고 사실 우리가 뭐 그때 뭐 신사도 아닌 뭐 그런 영적인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기도원파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뭐 믿으실 방송을 듣는 분들이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겠지만 좀 예언적인 은사가 있으세요. 소위 영빨이라고 하죠. 영빨이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어느 날 이제 공부하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힘들다. 나도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집에 가면 엄마가 너는 왜 공부나 하고 여자친구 생각만 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무서워. 어떤 배경에서 제가 자랐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학창시절에는 쭉 재수까지 20살까지는 또 남중난걸 나왔고 여자를 만날 계획 없었고 또 20살 대학교 가자마자 이제 선교단체를 들었어요. 우리가 모두 아는 선교단체인데 선교단체에서 4학년 1학기 때까지는 연애를 하지 말아라. 그렇죠. 스페셜 네, 뭐 스페셜 릴레이션십 만들지 마. SR 만들지 마라 해서 선교단체는 또 그렇죠. 난 또 그냥 고지고대로 그걸 믿은 거야. 그거 끝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나 그거 때문에 나왔어. 만약에 끝나면 봉이 돼. 그거 뭐냐 홍구가 되지. 홍구가 줄 알아 사람들 보면. 아니 혹시 다 그 지켰어요? 네, 저희 얘는 사고 쳤고 얘도 사고 치고 나만 지켰지. 아, 나는 사고를 친 게 아니라 원래 지키 생각했었고. 나는 거길 들어가서 그거 듣고 바로 나왔어. 네. 저는 그렇게 했고